저에게도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 지금도 뭐 그렇지만 네. 군대 갔다 와서 한 70kg 정도였을 때가 있어요. 또 이제 운동해가지고 몸도 좀 좋고 이럴 때인데 이제 먹고 자고 게다가 그때가 이제 좀 운전도 시작할 때여서 걷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에 도전을 했습니다. 헬스장 끊고 그다음에 이제 좀 본건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뒤져서 단백질 쉐이크를 사료맛 나는 그 초코맛 쉐이크를 이렇게 또 사고 그다음에 냉장고에다가는 이제 닭가슴살을 주문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걸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두 번이지 계속 닭가슴살을 양념 없이 이렇게 먹고 또 사료를 먹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음식 취향은 맵고 짜고입니다. 그냥 맵거나 짜거나 그럼 다 맛있어요. 근데 간이 안돼 있는 걸 먹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닭의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뻑뻑살이라고 하는 닭 가슴살입니다. 너무 싫어하는 여기를 내가 이제 굳이 이걸 먹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청년부에 와서 보니까 기쁨 형제 같은 경우는 닭 가슴살만 이렇게 먹을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바지도 막30 입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34를 입어도 벨트가 필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막 지금은 80kg도 넘고 이렇게 예전보다 더 이제 풍성하게 제가 돌아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존 몰리와 셔리 콜버트라는 사람이 그들의 저서 '젊음의 과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뺐던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다시 살이 찐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회복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잠깐 충만하지만 대부분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일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랑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충만한 신앙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주일은 은혜 충만한데 주중에는 다시 무너진 상태로 돌아가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제 수련회까지는 정말 뜨겁고 은혜롭고 결단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이 되니까 기쁨을 상실한 채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충만한 지금의 신앙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건된 성벽을 잘 유지하기 위한 느헤미야가 했던 여러 가지의 조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건된 신앙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건되어지고 회복된 신앙을 활력 있게 유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재건된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서 자기 믿음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서 자기 믿음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자, 성벽이 재건되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지기를 세워서 치안에 집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건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읍이 엄청나게 큽니다. 광대한데 주민은 적고 그 안에 집을 짓지 못하다 보니까 미처 그렇게 가옥을 건축하지 못한 상대였으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만 겨우 재건되었을 뿐이지 그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벽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성벽을 지켰습니까? 3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자, 성벽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두 가지로 조치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문을 늦게 열고 파수할 때에는 문을 일찍 닫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은 많고 사람은 적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또 한 가지로 그것만 가지고는 성벽을 지킬 수 없으니까 취한 행동이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주민이 자기의 집 앞을 각각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깨어서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지키고 유지하고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들을 지켜내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 깨어서 그 신앙,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매일매일 잠들어 있는 내 신앙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언제 자기의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새벽에 가졌습니다. 새벽에. 전날 푹 주무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침형 인간에 보니까 6시간 반 정도를 자야 렌수면 텀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시간 반, 새벽 예배 드리려면 5시니까 10시쯤에는 자줘야 새벽 예배를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이셔가지고 10시 이전에 씻고 잠자리 주무시고 새벽에 가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안식일 오전부터 계속해서 회당에 가르칩니다. 축사하고 귀신 쫓아냅니다. 오후에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를 고칩니다. 밤늦게까지 온 갈릴리 병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해 준 병 낫는다니까 막 쫓아와서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고치는 거예요. 밥은 그럼 제대로 먹었습니까?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다라고 신약성경에는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좀 얘기 좀 하고 쉬려고 그러면 갑자기 지붕이 막 열리더니 병자가 막 저기서 막 뭐가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병자는 막 친구들이 지붕 타고 올라가가지고 내리고 너무나 피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하지 않아서 새벽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 피곤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을 누구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깨어있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 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사단은 우리에게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상대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 이 경건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 제자 훈련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황 전사님이나 아니면 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을 끝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분들 가운데 지식으로만 성장하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 가운데 경건의 시간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이미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양심이라 불리며 누구보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을 낸 사람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 했냐? 노예 제도를 폐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믿음의 거장조차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의 경건생활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나 말씀 묵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너무나 적은 시간을 할애해 왔다. 내 영혼이 그토록 메마르고 냉담하며 완고해진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선한 사람들이 아니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영혼이 빈곤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왜요? 왜 회복된 신앙, 회복하려고 몸부림쳐서 그렇게 은혜받은 그 신앙이 다시 무너지고 완고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있게 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나를 깨우는 그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경건의 시간, 그 경건의 시간이 없다면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관록이 뛰어나서 내가 임원도 하고 셀리더도 하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빈곤해지고 신앙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수련회 첫째 날에 이상한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죠. 성경책 다 읽으면 성경책 선물로 주라고. 네,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저도 이제 성경책 읽은 사람 제가 원하는 성경 사주겠다라고 이제 파트 전사할 때도 그렇고 청년 사역할 때도 그랬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에게 성경책을 받아가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심으로 성경책 다 읽으셨으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아니 신약 성경만이라도 읽으셨으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성경책 선물로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발 더 나가 우리가 어떻게 재건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아침 아니면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이게 쉬웠다면 사실 우리 지금 장난 아니죠. 난리 나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분주하고 피곤하고 바쁘고 하는 일상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조금만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경관의 시간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대충대충 때우기가 쉽다는 거죠. 저도 요즘에 너무나 피곤합니다. 피로금을 누가 저 좀 축사 사역 좀 해주세요. 기쁨 명제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피로금을 한 100마리는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몸이 천근 만근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부터 이렇게 쭉 아침 일정부터 이제 1부, 2부, 3부, 그 다음에 오후하고 또 제자반 또 있으면 리더 모임하고 또 이제 신방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월요일 새벽에 너무나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래서 아, 이게 해야지. 아, 월요일날 쉬었으면 좋겠다. 제가 양심적으로 알람을 끄고 자진 않습니다. 월요일날 제끼려고 이건 무조건 제껴야 되겠다 하지 않고 알람이 여지없이 울려요. 울리면 이 알람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겠죠. 그럼 알람이 들린과 동시에 사단이 제 귓속으로 와서 더 자 이렇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단님 제가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또 알람 얼른 끄고 10분 뒤에 울릴 알람까지도 재빠르게 다다다다다 끄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자고 일어나는 놀라운 순종이 여기서 막 펼쳐집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가냐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더 자. 여기서. 근데 여기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자, 느헤미야가 성문 지킨 사람 중에 사람을 세우고 그들의 지도자를 누굴 세웁니까? 그의 아우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충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충성이 뭐냐? 충성이 뭡니까? 저는 충성이 뭐냐라고 하면 한결같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즉 마음의 중심이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것은요,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꾸준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명단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농담입니다. 너무 기니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연구해봤는데 이게 그 명단이 그냥 쭉 써가는 명단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럼 이 명단이 어디 나와 있느냐?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느냐? 그 내용이 바로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학계는 자, 온 회중의 학계가 42,360명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7장에 나온 사람들을 쭉 계산해 보니까 합이 몇만 명이냐? 3만 451명입니다. 한 만 명 정도가 차이 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더 황당한 것은 이거에 대한 똑같은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에스라 2장에 있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의 학계가 42,360명이요.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똑같습니다. 42,360명. 그런데 에스라서 2장을 다 더해봐도 42,000명 중에 그들의 학계는 몇 명이냐면 29,17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 느헤미야를 봐도 그렇고요. 게다가 이 에스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기록된 사람들도 틀립니다. 이 기록이 왜 틀리냐? 예, 틀릴 수 있죠. 왜냐하면 성전이 재건되기 이전의 내용이 에스라이고 성전이 재건된 이후의 내용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와 또 성전이 재건될 때의 명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남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단에 보면 아라자손과 사뚜자손은 숫자가 줄었고 아스갓자손은 숫자가 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 재건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4만 2천 명은 이들이 동시에 다 성전 재건하자 하고 우리 무너진 공동체를 한번 세워보자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자기의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헌신도 필요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슬그머니 거기에서 발을 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발을 뺐지만 아니면 뒤늦게 참여했지만 또 열심으로 그 공동체를 세우고 성벽을 재건한 일에 감당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 실제적으로 42,360명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은 크리스찬이란 무늬만 가지고 살아갈 뿐이지 정작 그렇게 세우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약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1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뒤로 물러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기는커녕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교회 다녀, 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만 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실제 명단에는 충성된 사람들의 명단만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성벽을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명단 가운데 있습니까? 이 명단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명단에 빠져있는 그 명단 가운데 내가 속해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때때로 어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유지하고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헌신자의 명단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건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세 번째는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앞에 두 가지의 대지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역이 바쁘고 학교가 바쁘고 내 삶이 바쁘다 보면 경건의 시간을 갖기는커녕 그냥 이런 것이 생각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 굉장히 바빴으면 경건의 시간 내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자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 끝나니까 무엇 먼저 했습니까?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충성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문지기를 세웠고 본문을 조금 더 잘 살펴보고 연구해보면 그냥 단순히 문지킬 수 있는 사람만 세운 게 아니라 누구를 세웠느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느낌 오십니까?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포함된 사람이냐면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레위지파 사람 다 레위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성전 가운데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충성된 사람을 세우기 이전에 뭐 했었느냐? 가장 먼저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없으면 신앙은 물론 삶의 터전조차 제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힘, 여러분을 사역하게 하는 그 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끄는 그 힘이 바로 다름 아닌 예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 수도 없고 매일 깨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저녁에 무슨 기대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청년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바쁜 나머지 예배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너무 바쁜 나머지 우선순위의 예배가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잊어버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예배죠. 예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다고 그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앉아가지고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우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라고 하면 대부분 뭡니까?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다. 그런 거 아니야? 두 번째, 지나고 나갔는데 본문이 어딘지가 기억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예배는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사역에 분주한 나머지 우리 찬양팀이 수고를 많이 했죠. 우리 찬양팀 한번 격려 박수 할까요? 수련한테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강사님 모셔야 되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강사님 또 연락 오면 카톡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와서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저 예배할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 목사. 야, 너 청년 목사라며. 청년 목사죠. 그랬더니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청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넌 날 예배하지 않는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 이렇게 무슨 얘기 하세요? 지금 여기 지금 수련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랬더니 넌 예배 자리에 있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예배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뭡니까? 정해진 시간에 교회 나와서 묵찬, 기찬, 설기찬, 묵도, 찬양, 기도, 찬송 그냥 주어진 거에 맞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시간에 그냥 다른 데 가서 거기에서 막 예배 그냥 때우는 것 그게 예배인가요? 나 교회에서 한 시간 정도 앉아있다 왔으니까 예배 드렸어? 아니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나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 계시죠. 거기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어떤 마음 가지고 왔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저는 정확히 이야기하지만 형식적인 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형식, 온전한 그릇이 되려면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고군분투와 믿음의 분투와 그러한 영역들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저 신앙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정말로 그 마음 가지고 나오셨나요? 정말로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고 그 가운데 회개가 터져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그룹 앞에 엎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이 자리 가운데 회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참된 예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다 바쳐서 온전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예배가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의 그런 서브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 예배를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나의 삶 하나하나를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나아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숨쉬는 하나하나, 그것이 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너의 몸을 좀 바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자는,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기는커녕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교회 공간을 떠나서 월요일부터 주어진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아니 아무도 보는 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신앙도 무너져서 하나님을 생각나지도 않고 그냥 크리스천 마인드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행동을 살아간다면 예배 중심의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언제든 바쁘면 일이 있으면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충성된 삶은커녕 매일의 경건의 시간마다 무너져 여전히 메마른 상태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신 만큼 봉사도 섬김도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분이 맡은 아이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사고쳐서 교회를 피난처로 갔을 때 유일하게 그 교회에서 저를 받아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분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몸이 아픈데 예배 드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구야, 나는 예배 드릴 그때가 너무나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때때로 예배 드리고 공적인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 귀찮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목사이지만 가끔 예배할 때 자체가 너무나 이게 사역적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좀 포기하고 싶고 때때로 저도 좀 세상 가운데 사람들처럼 똑같이 막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는 예배드릴 때가 제일 힘이 난단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